끝없는 광야 오늘도 하루 소와 말을 동무 삼는 나는 목동 흘러 흘러서 가는 곳 어디 동서남부 바람 부는 대로 그리운 고향 언제 언제 가보나 무정한 세월 오늘도 흘러 푸른 하늘 지붕 삼는 나는 외로운 목동 눈을 붙이고 꿈이나 꿀이 부모 형제 이웃 마을 사람들 고향에는 언제 언제 가보나 언제 언제 가보나